초라한 내게 부담이 되는 이 밤 날 찾는 너의 전화도 품 속에 숨긴 비겁한 내 맘 한 아름 선물하고 싶어 하지만 주머니에 먼지만 남아 새하얀 편지 위에 적었어 축하해 널 사랑해 못난 내 사랑아 고작 이것밖에 못하겠니 내 눈물들이 내게 따지듯이 내게 너를 사랑아 자격도 없다고 하잖아 말로만 하는 사랑도 이젠 그만 멈추고 싶은 이만 너의 집 앞에 찾아가서 날 제발 버리라고 거짓말 해도 사랑은 머리카락이라 가슴이 Yeah.